제1조선인 평화통일협회 간사회 제9기 제3차 회의가 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남승우 총연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서충원 국제통일국장, 니동재 평통협회장, 각 지방협의회 대표들과 간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밝혀주신 새로운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통협의,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대책이 토의되었습니다.